사랑하던 지난 시절 받은 첫점 때문에 무거운 바람이 돌리지 못하고 외로움이 서서 망설이고 사랑하던 지난 시절 받은 첫점 때문에 외로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나로 서서 망설이고